zoo. 17 right here.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. 꼬일 땐 꼬인 일들 주머니에 본인 줄. Yeah. 흰 뒤에 뭐 묻을 때 보통 가득 잔고가 없을 때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비 맞지. 낮에만 일어나시고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이거 왜 지나다 싶으면 이리 이리 이리 모여다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착착착착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얘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 각자 동방사 야야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게 작아지는 기분 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눈치만 보고 있잖아 나 나한테만 일어나 줄고 고민이 꺼리꺼리를 물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저기 저기